대해서 have a swim. 누가 오는 밤에 주인? I said you welcome, you welcome, you welcome. Now we're the boss of the mob. 깨지만 번보르면 한철 지난 스타는 관심. You welcome, you welcome, you welcome. 난 지시 봐도 깊이 빠져 벗어나지 못해 난. Oh. 눈 찍은 감아 긴장감을 높여도 whatever, whenever 서둘러 올라다 hit me. 이야 이야 널 준비된 사람 손 집에 있을 때 나는 심한 게 차이 쇼미심 넘쳐 Hey, 다음 챕터로 가 swipe up. 재밌는 것들만 파헤쳐. 잠잠한 도시 속 파이파이브. 내 헛소리 이제는 솔깃 텔레보네. 하루에 날린 꽉 차있어. 이성과 본능이 앞다퉈. 반대 길로 어긋나. No direction, direction, direction. 놓치지 마라 지금 아니면 느끼지 못해 너. And now the breakdown. 모르는 거 모르는 대로 거부하고 있지 너의 테스트. 어질러나 there's no answer. 숨겨진 의미는 알아서 catch. 생각 비워내니까 웬걸 몸이 솜다 같아. 이상한 시선도 가끔씩은 좋은 것 같아. 이야 이야 널 준비된 사람 속 집에 있을 때 나는 심한 게 차이 쇼미신 넘쳐. We are we are yo 두 쪽 난 하늘 위로 계속 엎치랑 뒤치랑 ready to mix it up yeah. I said you welcome you welcome you.